얼마나 사랑은 걷잡을 수 없는 바람이 되어 가질 수 없는 꿈결이 너를 내게 데려온 밤새 처음 잡으려 하는 어쩌면 사랑